절세 위인의 통일 대강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거적적 투쟁에 총매진할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조항위원회 성명.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경탄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으신 민족사족 대경사, 자주적 미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결의와 진보적을 위해 투쟁해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대회합으로 시대와 역사에 찬란히 기록되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가장 정확한 조국 통일 사상과 로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침과 방도들을 또렷이 천명하신 것은 조국 통일 협수행의 새로운 역사적 리정표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으로서 우리 이남민중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5년간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용도 밑에 내외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하여 온 애국애족의 투쟁 행로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자주통일기업 실현의 휘황한 앞길을 새롭게 밝혀주시었다.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진로가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으로 하여 새로운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은 온 교래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고적적인 통일운동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조항위원회는 선대 수령들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확고부동한 조국 통일 신념, 뜨거운 민족애가 맥박치는 불멸의 통일 대강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보고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 방안과 방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 조국 통일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우리 결의의 가장 절절한 숙망이며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 년 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열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분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 불멸의 조국 통일 대강을 일구월심 높이 받들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자주통일 노선과 방안, 투쟁 방침과 과업들은 위대한 주성님과 장군님의 조국 통일 사상을 집대성하고 온 교례의 염원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 발전시킨 불멸의 통일 대강이며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변함없이 틀어지고 철저히 구현하여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투적 기치이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각계각층 민중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돌이켜보면 4대 매국과 외세 의존의 명주를 건 이남의 역대 통치배들은 결의 앞에 확약한 민족 공동의 통일 원칙과 합의들을 전면 부정하고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체제 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였으며 끊임없는 북침전쟁 소동으로 정세를 격화시켜왔다.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무분별한 도발과 대결 책동이 초래한 것은 동족 사이의 끊임없는 반목과 불신의 악순환이었으며 항시적인 전쟁 불안과 공포였다.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온 교례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자주통일 노선과 방침들을 변함없이 틀어지고 관철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각계각층 민중은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원칙, 평화 보장과 연방제 통일 방안을 온 교례의 염원과 지향,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승의 기치로 틀어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분단의 저주로운 역사를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은 미국의 지배와 강점을 끝장내고 미제 침략권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치욕스러운 외세공조 노름을 결사 반대에 나서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동족 사이의 접촉과 레왕, 연대연합을 가로막는 온갖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보수당국의 진보 통일 세력 말살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굴함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각계층 민중은 반전 평화의 기치를 높이들고 미국과 보수 집권 패당의 북침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내외에 선포한 민족 공동의 통일 강령과 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 땅에 태를 묻은 각계층 민중은 조국 통일보다 소중하고 중대한 과업은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지역과 당파, 소속과 주의 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 통일을 이룩하게 한 투쟁에 총매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구원하고 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민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엄혹한 현종세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결의의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자주적인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에 대한 태도는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지금 보수 집권 당국은 동족의 성의 있고 아량 있는 제안에 대해 무턱대고 진정성을 운운하면서 부정하고 구태의연한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동족 대결과 전쟁 책동을 계속 추구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내놓고 있다. 동족을 반대하는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에 매달려온 죄 많은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통일의 동반자로 대해주며 서로 손잡고 통일로 나아가자는 대범한 아량과 선의를 뿌리친다면 온 결의의 저주와 규탄을 두고두고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각 당, 각파, 각계각층 민중은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동족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보수 집권 패당의 반통일 대결 책동을 견결히 반대해 나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반제 민족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사인데도 오로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며 조국 통일 대업을 성취하게 한 투쟁에서 남녁민중의 애국적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정치 세력과 각계층 민중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내외 반통일 세력의 발악적 책동은 우심하고 통일의 앞길은 의연히 험난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주통일의 여명을 안아오려는 우리 반제민전과 애국민중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한 용도가 있고 불멸의 조국 통일 대강이 우리의 앞길을 찬연히 밝혀주고 있기에 삼천리강토에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은 반드시 일도서고야 말 것이다. 2016년 5월 21일 서울